지신 이 세상이 나는 줬소. 사랑 싫고 산들 바람에 두둥실님과 함께 두리두리 둥실 다시 삼경 깊은 밤에 흐리는 힘 불러내요. 들레가시 등자가시 지게지게 베어나가 가시울 다리에 둘러야 꺼서 사랑 싫고 산들 바람에 두둥실님과 함께 두리두리 둥실 자시 삼경 지게지게 베어나가 가시울